창세기 33장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야곱의 기만으로 시작된 형제의 원수관계는 이제 20년 만에 새로운 국면, 이 화해의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해는 야곱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한 거죠. 비록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죄책감이 형과의 관계에서 그게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 자기는 뒤에 남고요. 이 순서를 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내 부인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해놨는데 이걸 보면 그가 사랑하는 순서가 여기에 다 나타나죠.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누가 봐도 뻔한 것이죠. 야곱이 가족들 가운데 누구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말이죠. 만일의 경우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일부를 살리겠다 하는 야곱의 생각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모든 가족이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야곱의 가족들, 특히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제공하는 데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장면은 마치 신하가 왕궁에 기원을 둔 의식에 맞춰서 군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도열하고 일곱 번에 걸쳐 절하고 공손한 호칭으로 나아가고 곡물과 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신하가 이제 왕궁의 의전에 맞추어서 이제 왕을 군주를 맞이하는 모습이죠. 야곱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형에서를 주님, 주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 축복의 핵심을 사실 부인하는 것이죠.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그렇겠어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다산의 복을 누림으로써 관대하고 너그러워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산의 복을 누리고 참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세일산으로 가자고 형 에서가 제안을 하는데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14절에 그는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형을 다시 한번 속여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해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기질이 또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데에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세일로 갈 의향이 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에서가 얼마나 단순하고 야곱은 얼마나 약삭 빠른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에서는 또 속죠. 야곱은 결국 숲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숫꽃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20절에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화해는 오늘 이 사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에서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이 화해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브니엘에서 화해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 많은 쓴 마음들 많이 있지만 요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원수들과의 화해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화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 우리의 잘못들,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훗날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가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참 더딘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희의 삶도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십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로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실로 하나님과 깊은 하나됨과 화해를 경험하며 그것이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